한 2, 3주 됐죠. 연예계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잡혀갔습니다. 군인으로 있다가, 의경으로 있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네, 빅뱅에. 왜 잡혀갔는지도 아시죠? 그 대마초라고 하죠. 또 마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네. 피우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발각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또 다른 여자 가수 한 분이 그런 유혹들이 많다라고 또 폭로를 했죠. 그러면서 글이 하나 나왔어요. 정상에 있으면 우리는 막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허무의 바람이 세게 불어온답니다. 정상에 있어. 혹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떨까? 난 어쩌지? 이런.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상쇄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마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잃어버릴까봐 그런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탑은 빅뱅이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 김현윤 사님이나 저는 최진실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그 탑 배우였어요.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알려지기로는 뭐 여러 증거가에 뿌려진 찌라시가 때문에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 그게 아니라. 이영자 씨가 친구이고 또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 종합해보면 늘 술로 살았답니다. 왜? 전에 그렇게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정상에 오르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술로 살다가 다른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자기를,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저 높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찾고 살아가죠. 근데 그 탑 위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은 더 큰 허무의 바람이 부어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하고 거기 뭐죠? SNS 뭐라 하죠? 갑자기 검색 1위 김기동 목사, 2위 송락교회. 혹시 어젯밤에 보셨습니까? 그 알이잖아요, 그 알.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교인이 20만 명입니다. 교인이 20만 명이면 안양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정상에 있으니까, 이 허무의 바람을,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거, 또 사기죄로도 고소당했어요. 성도들한테, 이건 먹으면 좋다라고 선전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가짜 상품이어가지고 성도들이 돈을 많이 잃게 됐어. 그 지금은 교회가 갈라졌어. 갈라져도 5만 명이래요. 아무튼 오늘처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우리 속에 뭘 채워야 할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니고데모? 대낮도 아니고 야심한 밤에 찾아왔었죠. 근데 갈수록 바뀌어가는 걸 봤죠. 또 지난주에는 또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이름 없는 죄 많은 한 여인.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주변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딱 멈췄겠죠. 자기를 향하여 막 뭐랄까요? 굉장한 열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뭐 누가 보면 그 전을 뭐 여러분들 읽어보라 하진 않겠지만 저런 말을 막 고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요. 이런 소문이 주변에 싹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방에서. 언덕을 가득 메웁니다. 아마 20만 명 말했던 아까 김기동 목사처럼 그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영국에 얼마 전에 테러에 일어났었던 그 체육관. 그 팝스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열광하고 그러고 있는. 꼭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열성적인 팬들이 그 예수 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표정도 좋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왔는지 별로 뭐 개의치도 않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팝콘을 들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함께 일어났다 춤추고 또 앉아서 먹으면서 또 듣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희한한 랍비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구경하러 왔을까? 아니면 치유를 경험하고자 왔을까? 기적을 보고자 왔을까? 어쩌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자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님들을 다 제자들이죠. 예수님한테는. 해서 조직을 해서 교구를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신방하도록 하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들이 천국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더 구체화시키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딱 멈추더니 그 무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이거는 여러분, 가다가 심심해서, 생각나서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가다가 수만 물이 함께 오니까 뒤를 돌이켜서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교회를 키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저 같으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아보며 이르시되 정말로 많이 모였구나. 다른 친구들 한 명 이상 전도해오는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춥지 않은데 더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다. 초대 가수도 초대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도 주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쇼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시간을 붙잡아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잘 관리한 사람에게는 사례비 외에도 성과금을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시요,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이 회개한 말씀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한 팬이었다면, 열성적인 팬이었다면 어땠을까? 말도 안 돼. 짐 챙겨서 집으로 갔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쇼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몇몇 사람, 소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대상이 누굽니까? 열두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신학생들입니까? 목회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었다면 여러분과는 상관없으니까 한시름 덜 수 있을 겁니다. 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근데 대상이 누군가 보십시오. 다시 25절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여기 무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사인 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님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장과 임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읽어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마 여러분 중 좀 똑똑한 분들은, 아,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말씀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난폭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가족에게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그 정도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내 남편, 뭐 나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지 않으니까 걱정 없어, 그러면 끝일까요? 그렇게 이해할 만도 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일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살짝. 무리 앞에 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대가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다. 호적에서 이름이 파해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옛날에 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6장. 제일 밑부분을 보고 가십시오. 여기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 무언가를 아주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또 비교를 하면서 쓰는 것은 강한 적개심을 품어내면서 쓰는 단어를 보면서 그냥 가족을 조금 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면 되는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이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상치되는 것이 됩니다. 청년 여러분,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엄마,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식, 당신의 동생이나 형, 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달래기 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번, 2번은 엄마, 3번은 뭐 동생, 누나, 4번은 형님, 5번은 아버지 쭉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로는 인생의 여름 라인에 예수님 혼자만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경주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등으로 들어오면 끝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위한 경주의 트럭에서 홀로 달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인생의 두 번째 자리는 아예 만들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성적인 팬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나은 애인으로,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가장 가까운 아끼는 애인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의 인생의 애인은 나 하나뿐이어야지 또 다른 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가장 아낀 애인 정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이고 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토대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삶. 여러분이 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과 또 태도로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것이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도 화답을 하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당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을 제일 사랑하지만 다른 애인도 두고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소리를 듣는 남자나 그 소리를 듣는 여자라면 집어쳐 너랑 끝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팬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나 다른 것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십시오.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형제들 지갑 있으시죠? 지갑을 열었더니 딱 요즘은 옛날에는 다 지갑이었어요. 요즘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딱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뭐 여러분 때는 안 그랬냐고. 지갑 속에 누구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여자친구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안 넣어가지고 다니면 뭐 죽죠 거의. 근데 여러분이 여자친구 사진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진, 또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진 쫙 순서대로 나갔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봤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여자친구가 제일 예쁘고 그 다음에 있는 여자친구가 좀 조금 덜 예쁘고 여자라면 자기만이 애인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 명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양다리를 거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애인인지 아닌지?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돈을 한번 봐보십시오. 돈 버시는 분들, 또 용돈 받으시면 무엇을 위해 내 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보다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고요. 게임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애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애인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고달플 때 누구에게 무엇에 의지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남편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냉장고입니다. 먹을 것이 가득한 냉장고를 열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오면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파고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또 또 운동을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가장 먼저 믿는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누구를 찾았었는가? 세 번째, 어느 때 가장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때 가장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 이야기를 해서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지면은 그 다음날 커피도 안 타줍니다.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근데 그 다음날 커피가 맛있다 그러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겁니다. 어떤 사람 제가 봤는데요. 식당에 가서 좀 늦게 나온다고 화를 그렇게 넣는 거 봤습니다. 아내나 자녀나 남편이나 작은 버릇없는 것에 화를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신자됨이 망가지고 있다라면 그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화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언제 저희 둘째 유나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빠는 축구 경기를 볼 때 가장 신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아뿔싸. 한국 축구를 보면서 신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제가 첼시를 응원한데 첼시가 이기면 그렇게 신나요. 이것도 예수님의 경쟁 상대일 수 있겠구나. 그냥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신나는 것이 그거라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그분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패는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 인생 마음의 보호자의 예수님으로 다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소파에 누워 계세요? 베개 하나 던져주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의 공간을 일부 내주면서 수많은 인생의 손님 중에 한 분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람둥이를 가장 싫어합니다. 양다리 거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한 표현 같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가족조차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공유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욕과 질투심이 너무 심한 것 같지요? 이것만은 아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보며 말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뜨거운 인기와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저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다니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기를 잃을까봐, 경상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등을 긁어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마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전심을 쏟으십시오.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그 영혼의 뒤엉킴의 사귐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로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수학 물어봤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직한 말씀. 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애인으로 삼고 함께 나를 애인 중에 한 명 삼겠다면 나는 너를 제자로 거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28절, 3절. 너 따르기 전에 계산해봐라.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래도 나를 딸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을 하고 있는 비용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고 나서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29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싸구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싸구려 복음은 계약금도 필요 없고 이자만 납입하면 그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휴가 때 보통은 개척교회를 가는데 큰 교회를 갔습니다. 포항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딱 끝났는데 초대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십시오. 다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아, 저기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어, 저기도 있으시네요. 그러고는 그분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던졌던 메시지와는 그때 느낌이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당신의 지금까지 누렸던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설교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주중에 우연치 않게 제가 수원을 갔던데 수원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쁜 아가씨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사랑이 오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진 못하겠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든지 제 아내한테 말을 하겠죠. 사모님 사모님 제가 우연치 않게 수원을 갔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아가씨라고 했는데 막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을 끼고 같이 맛있게 식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제가 금요일날 딱 서울에 올라왔다. 그럼 제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보 잘했어. 데이트하느라고 고생했어.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나 당신이 그렇게 연애해도 좋으니까 나도 같이 사랑해줘. 이럴까요? 절대 그런 반응은 안 보입니다. 그날은 얼굴에 고속도로가 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예인으로 있다면 걷어치우십시오. 예수님만을 인생의 유일한 예인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유롭게 허무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탑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놓아버리면 허무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들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천웅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예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인생의 라인에 홀로 달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인기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예인으로 삼는 것을 다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인으로 삼고 있는 성공, 돈, 게임, 심지어 공부까지도 저희들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예인이 되며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